밖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유 가고 시간에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약에 누구라 생각해 what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!